조금만 울어도 울고 조금만 슬퍼져도 울고 내 마음은 항상 슬픈 마음 그대는 몰랐을 거야 그대만 난 지금은 웃음 그대만 난 지금은 즐거움 요즘 내 마음은 한밤 즐거운 나날들이야 지난 세월에 어두운 내 마음에 그대 내 밝은 태양엔 무지 그대만 난 지금은 웃음 그대만 난 지금은 즐거움 요즘 내 마음은 한밤 즐거운 나날들이야 그대만 난 지금은 웃음 그대만 난 지금은 즐거움 요즘 내 마음은 한밤 즐거운 나날들이야 요즘 즐거운 나날들이야